나를 가르는 흰 돛단배처럼 그대 그리고 나 떨어진 그 길을 정답게 걸었던 그대 그리고 나 흰 눈 내리는 겨울을 좋아했던 그대 그리고 나 때로 슬픔에 잠겨서 한없이 울었던 그대 그리고 나 텅 빈 마음을 달래며 고개를 숙이던 그대 한없이 울었던 그대 참